사랑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서로가 원한다고 영원할 순 없어요.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. 있는 다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.